우리 민수 지연이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약할 때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목표는 높게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이기 속삭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엊그제 어느 신문 광고면에서 본 글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본 광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광고였는데요. 자식된 사람으로서 요즘 정말 부끄러운 마음 속에서 읽은 글이었습니다. 동봉한 잎사귀는 느티나무 잎인데 저희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초여름의 향기를 스튜디오에 전해드리려고 보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일동의 오정훈 씨, 고맙습니다. 느티나무 잎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엽서를 정리하시는 다른 부인이 너무 예쁜 나머지 살짝 가져가시지 않았나 지금 그 생각해보는데요. 그 느티나무 잎 초여름의 향기 하니까 이 곡이 떠올라서 띄워드렸습니다. 헨리 이야기 Regarding Henry 중에서 Walking Talking Man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텔로 방태환 씨가 이 영화의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CD를 두 번이나 샀는데 그때마다 선물을 했다고요. 혼자 듣기 아까워서. 참 마음 시고운 분이네요. 중대 이분은 컴퓨터공학과 93학번이네요. 이진용 씨 그리고 전영선 씨 다들 잘 들으셨죠? 자, 서울 강서구 화곡 4동의 황용담 씨. 제가 TV에 나온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차가워 보였다고요.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차가워 보입니까? 사실 제가 학교 때 별명이 그 오이인 적은 있었어요. 아시죠? S쿨 S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친구들이 이래요. 나중에는 그 오이가 아니라 오이 소박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소박하고 텁텁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하죠? 그 황용담 씨 여하튼간에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리면서 좀 이미지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장지구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약간 그 뜨거운 느낌도 들고요. 뭐 애잔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많은 분이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의 김민정 씨, 대전 서구 도마 2동의 황학성 씨,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서 김은선 씨, 그 밖에도 성남 중원구 중동에서 한용식 씨가 윤수완기, 용현이, 준영이, 병훈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비욘드가 부릅니다. 미증후회. 未曾后悔是甘心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人生虽短暂，无悔俊美，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离须沾淡，真心你莫忘记。自由被困，望一一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问世间情，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共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仍需沾淡，真心你莫忘记。

이런 잡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울 히트라인 5월 1일 태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개봉 첫날 조조, 텅 빈 객석,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적막한 극장 안에 울려 퍼지는 지비그 뉴 프라이즈너의 강렬한 사운드, 줄리엣 비노시의 공허한 눈빛, 내 옆에 공기까지 파랗게 물들이며 퍼지는 수영장의 푸른 물결, 그리고 십자가. 부산 친구 양정이동의 변지영 씨, 그렇게 블루를 보셨군요. 블루 중에서 장송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뭐 하나 물어보셨네요. 혹시 블루에서 줄리 델피가 어디서 나왔는가 물어보셨는데요. 블랑의 주인공인 줄리 델피는 줄리 비노시가 법정을 지나갔을 때 그 뒤편에 법정 의자에 잠시 앉아있는 한 2초쯤 됐을까요? 그때 금발머리 여자였습니다. 자, 한 가지 사실 알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건방지게 책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쯤에 참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문학 비평가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시겠죠? 전 작년에 언니가 이 책을 큰 서점에서 사와가지고 책장에 꽂아둔 것을 제가 먼저 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밤새워 읽은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 1935년생입니다. 영국령인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역시 영국령인 이집트의 카이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집과 나라를 모두 잃어버린 채 식민지 교육만 받고 자란 셈인데요.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을 발표해서 그야말로 서구 문화 비평 전반에 충격을 던져줬죠. 이 책에서 그는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또 영원한 실향민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신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선언서인 셈인데요. 우선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부터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런 기사들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서구의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발굴해서 오리엔탈리즘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으로 저들을 매료시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립니다.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우선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쓰지만 옥시덴탈리즘, 그러니까 서구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오리엔탈리즘이란 말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속에서 서구가 어떻게 동양을 자기 방식대로, 동양이란 말을 다시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시아를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재배열하고 뜯어고쳐서 원래의 역사와는 아무 관계없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한다고 하셨던가요? 광주 북구 중흥이동의 조민규 씨.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는 8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외부문 후보 지명에 국외부문 수상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후보에 오른 부문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 수상한 거죠. 하지만 아주 많은 비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이 영화를 본 제 선배의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장면인데 홍콩 관객들이 막 웃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홍콩에서도 이 영화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관객들은 이 영화를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본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코미디 영화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의 말로는 이 영화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청조 말과 만주 괴뢰 정부 시절의 그 역사적 고증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 베르톨루치의 변명은 단순합니다. 만일 그렇게 연출하지 않고 철저하게 고증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서구의 관객들이 이 영화가 중국 청조말에 대해 고증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이미 청조말에 대해서 일종의 전형적인 환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구의 환상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황제 푸이는 어린 시절 그 잃어버렸던 여치 상자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치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은 것은 바로 동양의 비평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비평가들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구의 비평가들 중에서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비한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베르톨루치가 영화의 엔딩을 뭔가 동양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이 마지막 황제는 서구의 환상이 만들어낸 중국, 마치 신기루 같은 중국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만들어져서 거꾸로 우리에게 청조 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타이틀의 이승재 씨 어머님이 이 곡을 아주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자, 영화 콰이강의 다리 중에서 콰이강의 행진, 콰이마치 띄워드렸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감독은 바로 다름 아닌 데이빗 린 감독입니다. 이 데이빗 린 감독, 여정을 만든 뒤부터는 거의 모든 작품을 해외에서 찍었죠. 콰이강의 다리가 그렇고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 인도로 가는 길. 이렇게 데이빗 린은 항상 바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깥은 그냥 바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 제국주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린은 언제나 영국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거죠. 그 증거는 그의 영화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이 콰이강의 다리를 보면요. 여기에 일본인 형무소 소장은 일본인에 대한 온갖 편견을 마치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죠. 사무라이 정신에 불타고 있고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형무소 소장의 사무라이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이죠. 반면에 포로인 영국 대령은 언제나 신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됐는데도 말이에요. 그는 전쟁 속에서도 영국 신사입니다. 영국인들의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는 이엔 포스터의 원작을 화면에 옮긴 인도로 가는 길, 여기서는 거의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국 귀족 집안의 딸이 인도에 옵니다. 이 소녀는 인도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는 신비함에 대한 경외감이고 또 하나는 가난한 인도인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녀를 무겁게 내리누르죠. 그리고 그녀는 동굴 속에서 헛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길안내를 맡았던 인도 청년을 법정에 세우게 되죠. 자, 오리엔탈리즘의 무서운 속성의 하나는 그것이 헛개비 위에 세워진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사는 우리에게 거꾸로 수입돼서 우리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시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걸 종종 오리엔탈리즘에서는 확산 논리의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관점의 문화 상품을 꾸준히 접촉하다 보면 자신의 입장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양에서부터 서구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개개인은 바로 자신의 문화를 부정하고 서양의 문화를 동경하게 됩니다. 데이빗 린 감독의 영화 인도로 가는 길 중에서 아델라의 테마 들어보시죠. 인도로 가는 길에 아델라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보기보다는 좀 읽는다는 측면이 강할 것 같은데요. 마그리트 디라스의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장자카노 감독의 연인. 이 영화는 좀 다르게 읽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베트남이 아직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절, 마그리트 디라스의 가족은 이곳 베트남에서 살고 있었죠. 그들은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꿈입니다. 하지만 디라스는 이런 삶이 늘 못마땅해요. 분명히 자신의 집이 베트남 사람들과는 다른데도 삶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돈 많은 화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서 낮에도 창문을 꼭꼭 닫아걸고 서로의 몸을 탐합니다. 자, 여기서 유난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장자카노가 묘사한 중국인 청년의 태도입니다. 그는 베트남에 온 화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소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방인이죠. 하지만 그는 마치 베트남의 일부처럼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양의 신비로운 그 어떤 에로티시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프랑스에, 그러니까 서구에 이 17살 소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신비한 에로티시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맹목적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녀는 중국인 청년과의 첫 관계를 통해서 그녀 자신이 소설가가 되리라는 이상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마치 계시라도 받듯이요. 그런데 이것은요, 흔히 오리엔탈리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는 없는 것을 동양을 통해서 얻게 된다, 뭐 이런 현상인데요. 어찌 보면 동양이 서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녀의 내밀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착취의 논리, 그러니까 동양에는 서구가 가져갈 만한 어떤 것이 있다, 뭐 그런 착취의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로티시즘,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에로티시즘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에로티시즘을 통해서 동양은 비로소 외계인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은 또 그 사회의 도덕과 질서, 이런 것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부계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연인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는 마치 그런 비합리적이고 봉건적인 족쇄를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서구의 결혼 제도가 누구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혼인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흔히들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리엔탈리즘 문학이나 예술의 아주 가증스러운 수법이죠. 너무 과격했나요? 연인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 계속하죠. 쇼팽의 곡 낙탄입니다. 학생은 안 된다면서 끝내 이 비디오를 빌려주지 않은 고마운 비디오 가게 아줌마. 지금은 고맙게 생각된다고요? 안병립 군이 하이텔로 이 곡을 신청하셨죠? 영화 연인 중에서 낙턴이었습니다. 자, 오리엔탈리즘.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은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의 최신작인 엠버터플라이. 이거는 뭐 마담 버터플라이라고 읽어도 되고 모슈 버터플라이라고 읽어도 되고 혹은 그 중간 뜻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물론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입니다. 그 양키 핀커튼과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다 죽어간 일본의 게이샤, 나비 부인 사랑의 그 나비 부인 그 사이의 그 사랑을 담은 그런 오페라죠. 2막 2장의 오페라였는데요. 이 오페라는 음악사상 걸작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주목해 봐주세요. 이 오페라요. 처음 작곡된 것은 190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끝내고 영일 동맹을 맺은 바로 그 시점이죠. 그 이듬해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치달았고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아닌 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일본을 무대로 일본의 군대를 끌고 찾아온 양키와 게이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글쎄요,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구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판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판타지죠. 이러한 판타지를 기초로 해서 크로넨버그 감독은 엠버터플라이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 극작가 데이빗 헨리 황이 1988년에 쓴 브로드웨이의 무대 희곡입니다. 그 원작은 영화에 비해서 게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지만 영화는 뭐랄까요? 좀 더 복잡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금세기 초 일본에서 문화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64년의 중국, 여기로 바뀌게 되죠. 그 당시에 중국은 새로운 정치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북경에서 프랑스 외교관인 르네는 우연히 오페라 나비 부인을 보러 갔다가 여가수 송르렌을 보고는 한눈에 사랑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송릴레이는 여장남자였고 더구나 의도적으로 르네에게 접근한 스파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르네는 송릴레인이라는 베이징 오페라 가수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것일까? 자, 두 번째, 르네는 왜 송릴레인의 정체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을까? 세 번째, 왜 그는 끝까지 송릴레인을 사랑한 것일까? 크로넨버그 감독은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오리엔탈리즘의 환상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오리엔탈리즘이란 바로 서구가 동양을 짝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보고 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건 정말 무서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르네가 사랑하는 것은 송릴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대해서 스스로 탐닉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르네의 사랑이란 나르시시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얘기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순간 르네는 스스로 칼을 빼들고 순결을 지키려는 듯이 자살해버립니다. 바로 그 자신이 나비 부인이 된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인 엠버터플라이는 그러니까 송릴린이 아니라 르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잠시 드린 질문의 답이 이제는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르네는 북경 오페라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그 가수가 연기하는 오페라, 그것도 서구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환상에 빠져든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르네는 송릴린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만든 환상이지 그 상대가 아닌 거지요. 마지막으로, 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오히려 그 반대죠. 르네는 송릴린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서구는 오리엔탈리즘이 바로 자신들의 나르시시즘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게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지 못해서 말이죠. I'm gonna be the man who's lonely when I'm two. And when I'm dreaming, well, I know I'm gonna dream. I'm gonna dream about the time when I'm with you. When I go out, when I go out, well, I know I'm gonna be.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And when I come home, when I come home, yes, I know I'm gonna be.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with you. I'm gonna be the man who's coming home with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s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영화 엠버터플라이 중에서 허밍크로스, 그리고 이어진 곡은 영화 베뉴아진 중에서 I'm Gonna Be 500 Miles 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유정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야, 오늘 저 굉장히 속이 시원한데요. 마치 누군가의 음모를 막 파헤치는 기분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유정훈 학생은 참 저에 대해서 신상 명세서를 적어주셨는데요. 추측한 명세서인데 상당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악은 좀 다르고요. 장래 희망도 다르고 잘하는 스포츠도 약간은 다르고 좋아하는 배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르네요. 특히 결혼 계획. 제가 뭐 30살 전에는 결혼을 안 할 것 같다고요? 왜 낙담을 하십니까? 자, 여하튼 고맙고요. 이 유정훈 학생께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 병원에 있다고요? 너무너무 아프신 모양인데 반드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의 신현상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My Girl 중에서 CCR의 노래 Bad Moon Rising. 확실히 서구 사람들은 우리와 감성이 달라요. 우리는 달 보고 나쁜 달이란 말 안 하잖아요. 나쁜 달이 뜬답니다. 이 나쁜 달 함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